넌 어째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잖아. 가끔 이런 핀잔 듣는 분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얘기 듣고 자주 하지는 마세요. 분위기 파악은 심성 문제지 능력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센스가 없어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또 적당한 분위기 파악처럼 적당한 분위기 미파악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요즘처럼 분위기를 잽싸게 타는 사람뿐인 그런 세상에서는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김재화 씨의 신청곡, 영화 홈보이 중에 홈보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미키 루크가 주연하고 에릭 크랩턴이 음악을 맡았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비디오 가게에 갔는데 꼬마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을 빌렸거든요. 이제 저는 고1입니다. 한 5분쯤 보고 있으려니까 전화가 오더니 비디오집 아주머니가 저를 뭐라고 나무라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른 비디오를 빌려왔는데 아줌마가 믿기도 하고 좋은 분이란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연인은 3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집 단골인데 아주머니 얼굴 앞으로 어떻게 보죠? 경기도 성남에서 송미향 학생. 글쎄요, 그래도 비디오 가게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영화 극장 앞에서 쫓겨난 기억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라면 학생들이 봐도 좋고 누가 봐도 좋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보이 들려드릴게요. 서울 동선동의 배진아 학생이 동생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하면서 신청한 곡입니다. 배진아 학생께는 생일 선물로 그리고 송미양 학생께는 위로 선물로 띄워드리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 보이였습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감독이 그 이름 하나만으로 관객을 부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제목이나 배우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감독까지 일일이 기억하는 일은 좀 드물지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개봉된 어떤 영화의 전단 광고를 보니까 다른 설명 없이 감독의 이름만으로 영화를 홍보하더군요. 바로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지금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이제 겨우 5편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세계적으로 흥행이 보장된 몇 안 되는 인기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여고 1학년 김윤숙 학생, 경북 해숙 씨, 잘 들으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재즈 댄스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격 영화죠. 플래시 댄스 중에서 매니악, 마이크 샌벨로였습니다. 개봉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영화 음악을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주인공 알렉스가 프로댄서의 오디션을 받는 마지막 장면. 준비해온 레코드를 걸자 디스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락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출발부터 실수를 저지르지만 곧 자신만의 춤세계로 빠져들죠.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알렉스. 마침내 근엄하게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의 몸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춤에 다 함께 빠져든 것이죠. 어떠세요? 이 장면 눈앞에 선하죠? 수천 명의 경쟁자를 뚫고 알렉스 역을 차지한 제니퍼 빌스. 그녀의 매력이 살아 숨쉬는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은 그녀가 아니라 마린 자한이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대역을 했다고 하죠. 그 춤솜씨가 아주 뛰어나서요. 에드리안 감독이 보고 반해서 이 대역을 부탁했다고 하네요. 빛을 이용한 환상적인 영상 효과와 뛰어난 음악의 조화.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영화가 지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들은 일단 재밌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항상 관객의 예측을 앞서가죠. 그가 만든 첫 영화 Foxes, Foxy Lady에서부터 이런 특징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유명한 광고 감독이었던 그의 전력과 감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영화 Foxes 중에서 듣습니다. On the Radio, Donna Summer입니다. Must have fallen out of a hole in your rubber-lined overcoat. They never said your name, but I knew just who they meant. Feeling like On the Radio, 영화 Foxes 중에서 도나 서머의 노래였습니다. Foxy Lady, 이 영화는 지니, 조디 포스터를 리더로 한 4명의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16살을 맞은 소녀들은 부모든 뭐든 무조건 싫증을 느낍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죠. 밤거리를 몰려다니는 이들의 행동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약, 섹스, 임신. 각자가 이토록 위험한 경험들을 거듭하면서 소녀들은 어른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섭니다. 이 영화 역시 LA 거리를 누비는 소녀들의 모습이 조지오 모로더의 화려한 음악과 함께 충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푸른 색깔이 넘쳐 흐르는 신선한 밤 장면은 80년 개봉 당시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신선하다, 충격적이다. 영상파 감독 에드리안 라인을 뒤따르는 이런 수식어들은 오래전부터 입증된 그의 재능인 셈이죠. 1941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리안 라인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곧바로 광고 업계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하는 메일보이였지만 뛰어난 재능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CF 조감독으로 승격합니다. 그 뒤에 CF 프로덕션으로 독립한 그는 캘빈 클라인, 코카콜라 등 유명한 CF들을 제작해서 두 번씩이나 깐느 커머셜 영화제 금상을 수상했죠. 이런 그를 유명한 헐리우드 제작자 데이비 퍼트넴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퍼트넴은 역시 같은 영국 CF계 출신인 알란 파커 감독을 헐리우드로 데려간 장본인인데요. 이제 에드리안 라인까지 영화계로 끌어들이죠. 영화 인재를 보는 눈이 뛰어난 제작자입니다. 알란 파커, 에드리안 라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또 한 명의 영국 광고 감독이 있죠. 리들리 스콧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각기 특유의 감각으로 현재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영상 미학이나 세상을 앞서가는 소재를 영화화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심리물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미묘하고 섬세한 인간의 감정, 그로 인한 충격적인 이야기 전개. 그의 세 번째 영화, Nine of Weeks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영화 Nine of Weeks 중에서 듣습니다. This City Never Sleep, Eurythmics입니다. sound of the underground train. Though it feels like distant thunder. 마치 장편의 광고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영화죠. 나인아픽스 중에서 This is Never Sleep, This City Never Sleep, 유리스믹스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소정섭 씨, 잘 들으셨죠? 우리나라 신발 광고에서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있었죠. 그만큼 감각적인 영상이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 소설 사육되는 고양이처럼은 원제 그대로 9주 반 동안 한 여자가 고양이처럼 남자에게 사랑받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이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여자의 성격을 좀 수정했죠. 즉 남성의 지배와 여자의 복종이라는 원작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자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인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자베스의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죠. 이처럼 에드리안 라인의 영화를 특징짓는 또 하나는 그 영화들이 다양한 여성의 삶과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플래시댄스에서의 제니퍼 빌스, 그리고 나인 오브 픽스에서의 킴 베신저는 여성의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죠. 이런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여성 탐구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죠. 위험한 정사에서 그 깊이가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험한 정사는 남녀 간의 불륜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UIP 직배로 첫 개봉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영화는 변호사 댄, 마이클 더글라스와 책 편집자인 알렉스, 글렌 클로스의 하룻밤 정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댄에게 빠져서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는데 두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만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영화는 알렉스가 왜 댄에게 빠졌는지 또 그녀의 심리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댄에게 향한 알렉스의 집요한 사랑, 그 결과만을 추적해갑니다. 결국 글렌 클로스는 여자라고 하는 악마,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남녀의 불륜적인 사랑이 낳은 악마의 이미지. 이것은 이 영화가 제작될 무렵에 미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그토록 끔찍한 결론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죠. 하지만 서서히 일기 시작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한 것입니다. 가족과 건강한 사랑의 중요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영화적인 선택인 셈이죠. 특히 이 영화에서 뛰어난 것은 에드리안 라인의 충격적인 연출력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글렌 클로즈의 괴기스런 연기죠. 같이 밤을 지낸 데인이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동맥을 잘라서 자살 수동을 부리는 알렉스의 연기. 정말 관객들이 섬뜩한 그 느낌을 넘어서 충격까지 받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영화 위험한 정사의 테마 듣겠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요. Going. Why don't you come over here and say goodbye nicely? Let's be friends. Thank you.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보여야 할 영화 목록 제1호라고 하죠. 영화 위험한 정사의 테마였습니다. 영화관을 나온 관객들에게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나는 좋아한다.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지닌 연출론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죠. 등장인물들의 성격들도 모두 독특해서 감독의 뜻대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논쟁거리를 제공하면서 영화적인 기법까지 훌륭하게 소화한다는 것. 영화감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분명 재능 있는 감독입니다. 그의 최근작 야곱의 사다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적어도 30분간은 함께 본 사람들과 얘기할 거리가 충분한 영화입니다. 지하철 장면이라든지 주인공 제이콥, 야곱이 수술을 받는 병원의 충격적인 장면, 또 환상과 악몽이 넘나드는 상상의 세계 등 라인 감독의 감각적인 영상이 잘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후유증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과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는 평도 있는데요. 그래도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그런 감독임에는 틀림없죠. 영화 야곱의 사다리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소니보이 듣겠습니다. 알 존슨의 노래입니다. 'Climb up on my knees, sonny boy. Boy, you're only three, so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Now I'm a lonely too, sonny boy. 영화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제이콥, 팀 로빈스가 영화 속에서 자주 흥얼거리고 또 맨 마지막에 죽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오를 때 그때 나오던 곡이었죠. 소니보이, 알 존슨의 노래였습니다. 참 그 아들이요. 그 꼬마가 맥컬리 컬킨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홈홀런에 찍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장면이라서 굉장히 귀여웠죠. 자, 다음 곡은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박주란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스타 탄생 중에서 에버그린,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입니다. 탄생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로 들은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 4동의 김근희 씨, 친구 기영 씨 생일 무지무지 축하한대요. 그리고요, 인천 도화동의 공현아 학생, 대구 동구 율화동의 윤현진 씨, 마지막으로 전남 목포 산정이동의 김은정 씨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영화 웨스턴 중에서 질스템합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았고요. 이 곡을 우리 그룹 부활이 다시 연주했습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